어리버리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시사 전문 최요한.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송곳 같은 예리함. 정치 전문 IM 피터. 아는 것도 하는 것도 많은 사이다 방송 전문 최샤. 알고 보면 우린 모두 전문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서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버엔딩 서울 이야기. 서울을 지켜라. 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17일 월요일이네요. 저녁 8시 한 13분쯤에 또 애너님과 저와 이렇게 둘이 앉아서, 네, 골방에 앉아서 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전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오늘은 왜 청소년 목회 안 하세요? 오늘은 정신이 괜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기로. 네. 평소에 네. 알던 N1이 아닌데.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한 주간, 트레드밀을 적극 활용하면서. 아, 그, 지난주에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번 해드렸죠. 네. 네. 우리 수천 가지 공부법을 알고 네. 계신 우리 에너님이 최근에 이제 네. 새로 시도하고 계신 게 있는데, 트레드밀 공부법. 네.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단 깨달은 것은 제가 참 체력이 저질 체력이었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트레드밀을 하는데, 네. 나머지 시간은 침대에 누워있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컴퓨터를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뭐 이메일 체크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서서 해야 돼요. 네. 트레드밀 위에 서서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서 있을 바에야 좀 걷지 하고 이렇게 키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게 걷다 오면은 뭐 이렇게 이메일 체크하고 뭐 웹사이트 보고 하다 보면은 30분이 그냥 지나가고. 네. 그러다 보면 몸에 좀 이렇게 활기가 생겨요. 열이 좀 나고. 그렇죠. 그쵸? 좀 땀이 네. 좀 나고. 네. 그러다 보면 한 시간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커피 마시고. 네. 그러면 마치 뉴욕커가 된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인데. 공원을 걸으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온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게, 하루 시작이 되게 좋긴 한데. 네. 피로감도 크다. 네.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좀 지금 체질을 조금 개선해 나가는. 그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꾸준히 하시면은. 네. 뭐 이렇게 좀 조금 체력이 살이 증진되고. 네. 네. 일단은 조금 뱃살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거의 저는 교회 청소부거든요. 네. 네. 교회 가서. 섬기는 목사님. 그렇죠. 네. 네. 뭐 아이들. 밥 먹고 밥풀 흘린 거 다 죽고 제가 네. 그랬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덜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왔는데도 또 트레드밀 또 한 시간 했어 집에 와서 어제 주일에. 네. 힘들지 오늘, 않으셨어요? 오늘 네. 못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네, 오늘 정말 아침에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제가 항상 코피가 잘 났어요. 제가 거의 하루에 코피를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근데 요즘은 코피를 조금밖에 안 흘려요. 흘리긴 흘리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요. 코피를 계속 흘리신다니까.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네. 항상 코피를 항상 흘렸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코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티가 확 나네요. 그렇죠. 티가 확 나고 네. 이 제가 이 소양인 전형적인 네. 그래서 이 열이 가슴 위로 머리로 코로 솟구치는 그렇죠 네. 열이 위로 솟구치는 네. 그런 체질이라 네.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의사한테 그분이 목사님은 코피를 안 흘리면 죽는다고 네.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자꾸 나와야 된다고 건강에 좋은 거라고 네 굉장히 책임 없이 그렇게 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로즈님이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그분 네. 그분이랑 좀 가까우신 분이 또 얘기해 주신 건데. 네. 어쨌든 네. 살아 있으니까 네. 살아 있는 동안 또 열심히 살아야죠. 운동도 네. 하고 그 트레드밀 공부법을 마스터 하셔가지고 예, 네. 네, 그 뭐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지. 요즘 트레드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네. 사실 매우 집중력이 요구가 된다. 아, 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드라마를 보라는 거죠. 아. 요즘에. 결국에는. 네, 안 보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공부법이 아니라 네. 드라마 시청법으로 그렇죠. 네. 바뀌었네요.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잘 지냈고요. 이제 저기 컴퓨터도 받았고, 이제 네. 랩탑이 좀 손볼 때가 있어서 예, 또 손을 좀 봤었는데,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여러 가지 일을 다시 랩탑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렸고, 지난주에 네. 경험했던 일 중에 이번 주는 키워드가 네. 인터페이스예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 네. 이제 근황을 또 키워드로 풀어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네요. 아. 네. 뭐 의도치 않았는데, 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예, 그런 예배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 명의 이제 스피커로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각자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화두는 그거예요.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종교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네,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종교 간의 차이나 뭐 혹은 비슷한 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그 안에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종교인으로서.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테이블에 앉은, 그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인들이 하나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사회를 평화롭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뭐 토를 단다거나 논쟁을 하는 시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참 좋았고 서로 믿고 있는 종교는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예, 또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감동이 있었고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또 참석을 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이제 그 여러 종교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예, 그런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슬람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그 서로 다른 종파가 이제 함께 참석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로서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유대교 네. 이제 랍비도 오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뭐가 있었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요 근처에 있는 게. 네. 예, 그래서 한 일곱,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예, 교회, 종교 기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 예, 시간을 이제 쭉 갖고, 지난주에는 특히,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평화행진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평화행진도 이제 참석을 좀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한 거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평화행진.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평화를 외치면서 행진을 하는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종교나 피부색이 다른 거, 뭐 언어가 다른 거, 문화가 다른 거 그런 게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걷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예,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룰 것인가. 예, 그런 쪽에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예, 지난 주였습니다. 아, 네. 좋은 경험들 하셨네요. 네. 대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WCC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커녕, 교단 통합 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못 받고, 쟤네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교단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예수님한테 기사되기를 맞으셨어요. 그렇죠. 네. 좀 맞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또 안 때리시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옆에 베드로가 때리겠죠. 네. 귀를 다 베버리. 예수님은 이재명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네. 약간 문재인 스타일이지. 아, 그렇죠. 아, 예수님도 약간 이재명 스타일이실 수도 있었어요, 말은. 꾸짖기는 그렇죠. 꾸짖으시죠.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네. 꾸짖으셨는데, 또 돌아가셔가지고. 네. 또 부활하셨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기, 옆 동네 아저씨 이야기하듯이. 예, 근데, 우리 그, 누구지? 우리 함께 사는 세상님께서. 네. 댓글 달아주신 걸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셨다는. 그쵸. 걸 나눠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다소 눈이 커 보였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소 눈이 커 보였지만, 어느 여자처럼 음흉하진 않으며, 약간 투박한 억양은 오히려 진실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씨를 좋아하지만, 안희정 씨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분노하는 마음이 약해 보인다는 지적을 좀 하셨죠. 네, 하셨고, 근데 그건 이제 외모니까 그냥 외모고 그냥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좀 점잖은 네. 스타일이시니까, 네, 그 말하자면 이제 좀 전투력이 약해 보인다. 네, 그런 이제 그렇죠. 단점이 있죠. 그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네. 네. 그런 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전투력이 강해 보인다 아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전투력은 강해 보이잖아요. 전투력 이번에 제대로 된 발언을 좀 하신 것 같고 네. 문재인을 커버하는 발언을.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재명 시장 얘기했는데 네. 이재명 시장도 보면은 전투력 상당히 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강해 보여요. 네,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거 보면 그리고 엄청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일베들 때려 잡는 거 보면은 네. 네, 좀 제가 파파이스에 이번 주 파파이스 이재명 시장 네. 나와서 네. 이제 5% 지지율 넘으신 거를 이게 아. 예, 기념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팬이 돼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뭐 예전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저는 지금 트위터 지금 팔로잉 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재명을 검색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문재인에서 우리가 바랬지만 약간 약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네. 충족이 되고요. 네. 충족이 되고. 안철수는 우리가 이미 기대를 많이 버렸잖아요. 네. 기대를 저버렸죠. 옛날에 안철수 좋아하셨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랬던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죠. 네. 너무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고, 네. 또 안철수는 이제 굉장히 그 나이브합니다. 네. 정책을 제대로 이제 잘 얘기, 정확하게,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은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네. 정책은 다 좋다. 박근혜 정책을 베껴 쓰면 된다. 박근혜가 다 좋은 것만 가져다 썼으니까. 네. 근데 실행할 의지가. 그래, 정책이 있으면 뭐 안 하는데. 그렇죠. 실행할 네. 의지와. 그렇죠. 무슨 신뢰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기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증거가 네.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책에 너무 큰 방점을 찍고 있지 않다라는 것. 예, 거기에서 안철수를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넘어서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철수의 문제점은 정책이 뭔지도 명확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네. 예,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네. 예, 나라를 운영할 것이며 그렇죠. 사람들을 대할 네. 것이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네. 됨됨이는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인생 여정으로 표현이 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네. 행적을 봐야죠. 네. 행적을 맞아요. 봐야 되고 또 우리 대통령이란 것은 정부 기관의 장이잖아요. 네. 그 총 예, 그 행정 그 기관에서 일해온 경력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네, 실력이 네. 있음을. 그렇죠. 이재명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증명해낸 사람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유, 뭐, 미국에서는 난리입니다, 아주. 이번 대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도 많고, 네. 뭐, 힐러리가 건강이 좋네, 안 좋네, 뭐, 이 얘기도 네. 한참 네. 하다가, 또 옛날에 그 불륜 이야기, 예, 네. 또 나오고. 네. 아, 근데 저기, 어떡해요. 네, 트럼프. 네. 근데 저는 이미 요즘에 지금 네.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게임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예, 근데, 이,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공화당의 대표기, 지금 이제 네.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게 게임이 끝나봐야 일단 아는 거니까 안심하기는 좀 이른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이제 좀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무 얘기나 이제 다 할 수 있고, 아무리 그런 분위기지만, 저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치 철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로서도 퀄리파이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네. 돈만 많이 벌었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밑바닥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나라가.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화합으로 이끌어낼지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이제 위기 의식을 막 느끼잖아요, 트럼프가. 네. 예, 그래서 트위터로 이제 이제 트윗을 이제 밤에 막 날리고 그랬는데 그거에 동조한 이제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 반란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반란이요? 텍사스 옛날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무장봉기 뭐 이런 거 예,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막 쫙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미국도 아직 멀었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버니 샌더스도 그, 사실은 민초들의 네. 봉기였거든요. 근데 힐러리에게 제압을 당했죠. 네. 트럼프도 저는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극우 쪽에 있는 반대쪽에 그, 민초들의 반란인데, 그것도 제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메조리티니까 네. 미국은. 네. 근데 꼭 그렇진 않다. 물론 생각이 그렇죠. 요즘에 들어요. 네, 저는 그런 네. 민초들의 반란을 하나의 어, 현실적인 현상으로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가 볼 때 대선 결과는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 한 주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 주말에 나온 거죠? 어떤 게? 지난주 주말인가요? 그 트럼프의 발언이요. 그 어느 라디오쇼인가 TV쇼에 출연하기 전에. 아, 예. 일주일 예.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기는 여성 비하 발언. 그렇죠. 네. 여자만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네. 반응을 한다. 성추행을 한다. 네. 그걸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놀라운 아주. 이제 그거, 저 NPR의 그,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그, 네. 들어보니까 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젊은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되게 네. 젊게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 정치 팟캐스트. 네. 아주 분노를 금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이 미국의 채널들이 공영방송조차도 중립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미. 예, 트럼프는 뭐 당연히 안 된다. 제정신을 갖고 있으면 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죠, 네. 우리. 예. 네. 자, 우리 댓글로. 댓글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뭐. 이미 갔죠? 네? 예. 함께하는 세상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댓글 순서 없으면 댓글 남기시는 분들조차 우리 팟캐스트를 안 들어요. 우리 팟캐스트는. 저희 애너님께서 지난주에 저희한테 그 네. 거의 모든 글에다가 댓글을 다 남겨주셨어요. 저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으면 네. 이분들도 다 떠나지 않을까.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세상님 30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 만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네.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 얘기까지 했네요. 네. 아레오바구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변하실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불트만 몰트만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입장이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의 현재 상황일 거라 여겨진다. 네, 그래서 우리 아레오바오님은 왜 그 친구들이 불투만 몰투만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셨어요. 근본주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주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에요, 이게. 네. 네. 제가 볼 때는 또 예수님이 또 등장하셔서 네. 기싸대기를 날려주셨어요. 기싸대기를 하나씩. 네. 근본주의자들한테. 이거 내가 가르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네. 니들 뭘 믿고 있는 거야? 네. 예수님과 부처님이 네. 태그로. 태그 매치. 태그 네, 팀으로 나오셔서 근본주의자들을 반드시 때려주셔야 돼. 네. 네. 제가 이제 어제 네. 그 저희 교회에서 그 이제 성인 교육 하는 시간에 네. 저희가 이번 이제 선거 기간 중에 같이 치러지는 이제 투표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사형 제도 폐지. 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프로포지션 몇 번 이렇게 넘버를 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 예스로 보트를 하느냐, 노루 보트를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death penalty, 그러니까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한 그 하나의 안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예. 이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자고 하는 측이 종교, 그러니까 근본주의에 가까운 종교,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종교, 인들이 훨씬 더 그거에 예스를 하는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실 종교인이라면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뭐 예를 들면 형량을 500년, 뭐 1000년 이렇게 때리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의 존중,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보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너무 확실하니까 보수 쪽에서는 특히나 이 근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그 이원론적 입장이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네. 옳고 그런 것이 답이 딱딱딱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예스.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웠고, 한국의 많은 기독교들이, 이, 특히나 이제, 이 근본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예, 이런 게 아무튼, 그, 모든, 이제, 교인들과, 또 목사들과, 또 신학자들의, 예, 아주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네요. 예,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잘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생각이 네. 박근혜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네요. 아, 너무 한 사람한테 타겟을 맞추지 네, 마시고요. 아니 농담이고 네. 그 나르코스 같은 거 보면 예, 예. 거기 아 나르코스 혹시 못 보신 분 있다면은 예. 예. 강추입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예. 예. 콜롬비아의 마약왕. 예. 예. 그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막 소성케 되고 예. 뭐 이렇진 않아요. 네. 예. 그냥 재밌어요. 잘 만들어진 네. TV 쇼인데 그렇죠. 리얼리티죠. 예. 예. 파블로스 에스카보르라는 실제 인물을 가지고 시즌 1, 2를 만든 건데, 네. 정말 사정없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쵸. 저는 그런 사람을 잡았을 때는, 저는 되게 결론이 좋았어요. 네. 직결 처형했잖아요. 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보수적인,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잘 그 사람을 잡아서 네. 생포를 해서, 재판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네.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한 300년 받을 수 있잖아요. 300년, 500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의 법대로라면. 네. 예. 그냥 유럽 쪽의 법이 그렇죠. 네. 네. 뭐 무기징역을 그렇게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를 네. 시킬 수가 있다라면 네. 저는 사형제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사회적인 격리가 중요한 거지. 그런 네. 악인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것. 그 정도로의 효과를 얻으면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실 우리가 판단 그렇죠 할 영역이 아니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 예. 이게 공권력에게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 네. 우리 서로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한테 힘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해야 될 일은 그 개개인의 생명과 그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그 힘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백남기 농민처럼 혹은 세월호 아이들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의 원래 근본 취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네. 그런 흉악범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네. 그런 유족들이나 예, 피해자 당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잡혔어요. 잡혀서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감옥이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막 기숙사 북유럽 같은 예, 경우에 굉장히 예, 좋다고 그런 데서 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인터넷도 하면서 지내는 걸 보면 복창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사람이 사람 되게 네. 하는 네.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거든요. 네.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자체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네. 네. 거의 뭐 감옥에 갇혀 지낸 것처럼 갇혀 지냈으니까. 네. 어쨌든 그 어느 형태든지 간에 네.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과 정의, 정의의 네. 구현. 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 적절한 선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잘못한 네. 일에 대한 판단은 내려야죠. 그렇죠. 네. 정죄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그 사형일 필요는 없죠. 그 결과가. 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네. 네.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르바오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 근본주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주의로 보인다.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인정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네. 예. 대화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면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좀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이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행위니까요. 그렇죠. 관련이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느 교회에서 계속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자라고 전도사님들도 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분이 또 목사가 되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또 그 얘기 듣고 이러다 보면 세뇌가 돼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본인은 정작 굉장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로 예,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 예, 기독교의 깊고 넓음을 예, 또 종교의 깊고 넓음을 체험하고 예,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책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일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다면 빨간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럼 이해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을. 예. 제가 오늘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는 어떤 PhD 예. 박사 네. 박사분이 계신데 네. 센터에서 30년을 넘게 일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네. 기독교를. 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며칠 전에 호모섹슈얼리티, 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진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학생들이 그냥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백인 애들인데.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그렇죠. 애들이 있는 거군요. 꽉 막힌 거죠.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얘기했다고. 근데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뭐,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네. 조금 이렇게 삐끗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걸 이해를 되냐.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전기팟에서 몇 번 우리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줄줄 했었죠. 줄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학생들한테 성경을 보는 방법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비유가 있다면, 욥기. 욥기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신론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론 자체를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신은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네. 뭐, 이렇게,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쵸. 너 잘못한 벌 받는 거야. 아무튼 이제, 근데 이거죠. 그, 네. 우리는 잘 모르고,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놓은 신론을 너무 그 내용이 좋고 멋있기 때문에 그대로 네. 인용해요. 네.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을 설교할 때도 있고, 그것을 뭐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인용해서 쓸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아, 그 좋은 포인트네요. 네, 내용이 좋으니까. 네. 근데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아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30장 이후, 20장 네. 이후인가요? 그때 네.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모른다 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야기한 그럴듯한 굉장히 근데 그것만 그 이야기를 네. 뽑아서 네. 그냥 쓴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마치 우리가 믿는 네. 하나님인 네. 양.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포인트. 성경에서 네. 우리가 닥트리너화 시키는 그런 네. 내용들이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정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아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네. 관점. 네. 예? 네? 뭐야? 아니 그렇게만 네. 보면은. 그 닥트린 전체가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아니 예.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닥트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주의 아니죠. 네. 그 닥트린 전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텍스트가 네. 예를 들면 뭐 사무엘상에서 얘기하는 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의 관점을 가진 역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정론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가 또 서로 다른 관점을 그렇죠. 예, 열왕기 역대상하가 네.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호세아서를 요즘에 설교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예후가 네. 아합 왕을 죽이고 아합 왕의 친족들 70명을 대학살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서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죄악으로 기억하신다. 거기에 대해 보복을 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구약 안에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사실은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욥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비유가 될 수 있다. 욥기가 네. 구약 네. 전체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대답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닥트린이 돼버리면 더 이상의 논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제가 여기에 아레바고님의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신론의 결론이 내려졌다면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신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렇다면 좀 서운해하실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 정답을 거부해야 할 것이지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과정신학적 신론도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선천적 단점을 지니고 있고 면밀하게 이해한다고 해도 언제나 비판과 교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신론입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 네, 좋네요. 그 과정신학적 신론이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창조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과정신학의 가장 그러니까요. 큰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저는 제가 항상 뭐 처음부터 이거 전기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네.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랑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네.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공화당의 독재에 비교를 하자면, 트럼프가 네. 이렇게 공화당의 대표주자로 나와 있는 그런 현상만 보더라도 네. 민주주의 큰 실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인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플라톤이 보면 아주 네 그렇죠. 네. 환장할 일이죠. 그거 봐라 내가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민주주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사실은 시스템일 수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논의의 과정은 지난하지만 네. 지루하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렇죠. 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적 과정 자체가 네. 우리의 삶의 의미에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네. 나의 생각, 논의자로서의 나의 생각이 변화가 되면 나의 삶이 변하니까요. 네. 저는 그렇죠. 논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정답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논의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걸 네. 기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삶이 계속 변한다는 걸 깨닫는 것. 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도 변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네. 예.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것. 예. 그러니까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네.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너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하셨지만 네. 그 욥기 친구들이 굳이 오지랖 퍼들이잖아요. 네. 오지랖 퍼들이죠. 그렇죠. 욥기가 욥이 이렇게 아픈데 와서 네.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지랖 퍼들이죠. 그 네가 뭐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굳이 나서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나타나신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저는 네. 이런 신화에 대한 네. 답답한 논의조차도 네. 굉장히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지만 참여하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어도 답을 찾는 답을 구하는 그런 논의는 계속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리 정기팟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죠. 저희는 어떤 정답을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네. 계속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얘기할 뿐이고 네. 청취자들은 뭐 계속 없어지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네. 답이 없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방송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인데 들으시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뭘 믿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옳았구나. 예상한 대로 받아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한 대로야. 뭐 이런 그렇죠. 네. 계획한 대로야. 점점점. 왜냐하면 쉬운 답이 있습니다. 네. 예, 근본주의에서 모든 게 다 쉬워요. 모든 게 다 정답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뭐 신정론도 했고 예정론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논의가 발달해 왔는지를 쭉 봤을 때 하나님 변하시는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 시대부터 쭉 흘러오잖아요. 네. 거꾸로 이제 거슬러서 쭉 오다 보면은 늘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 사람은 또 다른 말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 지난 2000년의 역사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더 많아졌다.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엿장수님 댓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엿장수님이 정기팟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네, 좋다는 말씀이겠죠. 네, 좋아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너님의 우리 이 정기팟이 이 시대의 신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애너님이. 지난주 했잖아요. 네. 나 잠잘 때 힘들어하고 있다고. 네. 네. 그 얘기였구나. 네. 아, 제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 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네, 줄줄이 기억이 나죠. 네. 그 말씀이 이제 인상적이셨다. 그래서 이제 박해받는 이들의 절규와 신음을 공유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정기팟이다. 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팟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이런 표현이 난 너무 네. 감동적이야. 네. 우리 정기팟은 인류 보편의 진리와 시대의 아픔, 박해받는 이들의 절규와 신음을 공유한 상상의 공동체다. 아. 우리라고 해봤자 우리 둘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방송에 참여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는 사람 우리 둘이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명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다가 네. 차갑게 거절을 당해서 저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랬군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안 놀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구나. 아저씨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네. 들어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 다들, 왕, 점점 왕따가 돼가고 네, 다들 자기가 때문에. 하는 일에 바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바쁜데 네. 맛을 드린 거죠. 그렇죠. 맛을 드렸어요. 뭐의 맛을 드렸냐? 공동체를 공동체의 맛을 드린 그렇죠. 거죠. 네. 이런 뭐 소통의 맛을 드린 거고 그렇죠. 대화의 맛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한 가지 전기팟을 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네. 저희 와이프와의 대화에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제가 훈련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대화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제가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제는 되게 우리가 훌륭하잖아요. 네. 주제는 훌륭한데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저는 한 30분도 못 대화했을 텐데 네. 이제는 1시간, 2시간을 대사 썰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네. 그래서 어우, 기적이네요. 네, 이, 네, 변하고 있네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네. 훈련이 돼서 네. 우리 와이프랑 옛날에는 대화를 길게 못 이어나갔는데 네. 이제는 진짜 길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공부에 제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두세 시간씩 뭐 하다 보면 뭐 네. 방송 한 두 편 찍어요. 찍는 게 아니죠. 방송 한 두 편 녹음을 해요. 네. 다음에 그걸 한번 녹음을 하셔서 중간에 좀 삽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와이프 네. 약간 근본주의적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근본주의적인 네. 쪽으로 제가 맞춰주고 있거든요. 아, 항상 대화할 때마다.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뭐,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네. 네. 아, 좋네요. 네. 어쨌든, 이 공동체 예, 네,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변하실까? 이제 세 번째 거. 네. 방송 이제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이제 또 남겨주셨는데, 이건 이 하나님이. 예, 네, 아니까 여기에 또, 나는 아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써주시면서, 예. 네.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네.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면 이렇게 쭉 네. 이렇게. 그렇죠. 그 본인 이제... 아내, 그러니까 이건 저는 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러신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 리비도. 네. 이드. 네. 그렇죠. 이드의 네. 이런, 이드의, 일상적인 그런, 이런 일에, 이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드. 그게 네. 이제, 일어나는 충동. 그렇죠. 이잖아요. 동물적인. 그 네, 저도 일어나는 있죠. 충동. 네, 다 근데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더를 주는 것이. 예. 네, 그 그러니까 슈퍼 에고죠. 슈퍼 에고. 예, 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네. 이제 어떤 양심이 아닌가?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양심을 신론이랑 연결해서 예, 네,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신 존재 증명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말해. 하나님도 네. 변하실까? 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건대. 나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엿장수님께서 가끔 가다. 신앙 고백을. 가끔 가다. 하시죠. 어? 네. 무슨 간증 비슷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 가끔 이렇게. 저희는 예상치 못했는데. 네. 가끔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당황이 네. 되더라고요, 나는. 그리고 이제 다음번 댓글에 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또 이해하시고. 네.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신 다음에 그것은 내 기독론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네. 아니, 저는 저기 엿장수님을 네. 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네. 아니, 또 그러면 또 싫어하세요. 왜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꼭 네. 그 기독교에 국한되지 않고 네. 그렇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네,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렇죠. 분들. 그 명예 박사. 그렇죠. 명예 박사 하나씩 드리는 거죠. 네. 네. 기독,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게 실제로 신 존재 논증의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 물론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인류의 혹은 뭐 보편적인 양심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인류가 갖고 있는 네. 아주 고유한 그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자괴감이에요. 아, 한마디로 그, 얘기하면 좀 그건 양심과 약간 좀 반대 측면인가요? 아니면 양심이랑 양심의 똑같은 나쁜 버전? 양심을 다르게 말하면 자괴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괴감? 예, 왜,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그, 왜냐면, 현실은, 우리가, 여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실, 마음이 막 좀 들어온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들어온 네. 거. 저 이렇게 비도덕적인, 불순한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막 불쑥불쑥 하잖아요.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막, 저는 프로이드를 되게 좋아해서, 그 꿈의 그런 꿈 해석 네. 있잖아요. 꿈 분석. 네. 이런 것들 프로이드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언니를 누가 꿈에서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언니가 자고 있는데 와서 죽인 거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것을 보고 막 울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왜냐면 꿈에서 그걸 보고 울었다라는 거는 그걸 커버업 하려는 거죠. 아, 그 네. 양심의 가책이 그렇죠. 느껴지는 거군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네. 울음으로써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꿈 안에서. 네, 커버업 하는 거예요. 커버업. 이렇게. 어쨌든 수많은 그런 꿈의 예를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네. 와, 인간이라는 게 속에 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이렇게 악하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 굉장히 고대부터 고대의 네. 그리스인들부터 자괴감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그런 현상, 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신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 해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의 몸은 타이탄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혼은 디오니소스의 그 재료로 해서 제우스가 만든 거라고. 뭐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설명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대에서. 우리 영지주의적인 네. 설명도. 네, 네. 그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동물이나 이런 다른 존재들한테는 자괴감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 자괴감이 있다라는 거는 상향심이 있다는 거죠. 상향심.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현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지향하는 어떤 가치. 지향하는 그런 그런 것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 마음이 항상 있다는 깨끗함, 거죠. 깨끗함, 네. 뭐 아름다움. 그렇죠? 질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고 자괴감을 네. 느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 그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우리는 이걸 갖고 있을까? 네. 그것을 저희는 우리는 항상 그 어떤 특히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이드나 우리 안에 어떤 무의식에 이제 있는 네. subconscious라 하잖아요. 무의식. 네, 무의식 네. 세계가 되게 막 방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의식의 그 에너지. 그리고 또 본능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식욕과 성욕 막 이런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은 뭐 모든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인간론을 우리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19세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루돌프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의의 감정. 네네. 네. 그것이 바로 신감정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갈망. 예. 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보기 힘든 초현실적인 것에 대한 지각, 네. 의식이 있다는 거. 예. 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예. 네. 그 기반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두고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불렀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죠. 예. 네. 늘 변하는 분이시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는 거. 네. 그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재밌게 들으셨다고 네. 하시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한계가 엿보인다라고 하셨어요. 희망의 신학 그 배후에 가려진 수많은 패배의 억울한 죽음들 에 대해서는 몰트만도 여전히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뭐 십자군 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이나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나 세월호 학살 등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몰트만이 직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네.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이 몰트만 본인이 네. 18살 때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1년 만에 전쟁 포로가 돼요. 아. 그래서 3년을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아. 네. 그 안에서 이제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맞닥뜨렸던 현실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아주 철저한 뭐라 그럴까요? 절망. 실망. 네. 네, 절망. 자괴감. 그렇죠. 자괴감. 거기에 빠진 거죠. 아. 네. 사람의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죽어가고 그것이 어떤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닌 이런 나라들끼리의 정치적인 전쟁 때문에 의해서 혹은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의해서 또 그것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패배 그리고 자괴감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시대의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엿장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방향과는 반대쪽에서 이제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몰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 이전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용납이 안 되는 신학인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신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다니. 고통 당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전 신학에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몰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 또 우리와 이 시간 이 곳에서 같이 고통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구원인 거죠. 예. 그, 저,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빠른 해결책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행태인데.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 하나님도 많이 당하시니까 이제는 해결책을 안 주신다는 거죠. 예. 예. 해결책 안 주시고 그냥 함께 해주신다. 네. 예, 그래서, 예, 공감해 주시고. 네. 근데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함께 해주시는 것과 공감해주시는 거는 내가 감기 걸렸는데. 네. 약을 줘야지, 아스피린을 줘야지. 네. 그냥 함께 해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옛날에 무슨 데이트 그에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니까. 네.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도 뭐 그렇겠죠. 자기야, 나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야, 여기 아이스크림 쓰고 먹어. 하고 주는 것보다. 네. 그랬어. 아파. 이렇게 공감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네.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게 더 지속적인 사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을 주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네.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뭐랄까 무력해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이죠. 굉장히 네. 민주주의적인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네.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도록 그냥 인커리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내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이렇게 리어카 끌고 가는데 옆에서 응원해 줬다 하잖아 애들이. 화이팅 할머니 화이팅. 네. 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와서 아니죠. 네. 하나님은 옆에서 네. 더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힘들지만 힘내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랑 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대를 우리를 네. 뭐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리더가 돼 주셔서 뭐 우리 리더로 뭐 모나키적인 그런 리더 군주제적인 리더로서 우리로 막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연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서로 또 연대할 수 있도록 또 공통의 화두가 또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네, 우리 전기팟에서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 고전적인 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제왕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시고 예. 네.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고. 네. 그래서 너 이거 해. 네.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가도록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정론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딕테이트 하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예, 정해놓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에서 아주 급진적인 변화인 것이죠. 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올 파워풀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마누엘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God 네. with us. 우리와 네.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랑 하신 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는 제가 볼 땐 일부고 네.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파야 될 그 자리에서 그냥 먼저 아파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렇죠. 그 하나님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네 맨날 서로 경쟁하지 말고 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와 연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게 해 주시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네. 가장 큰 역할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해 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셈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여장수님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근혜와 최순실.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팟캐스트나 방송에서 뭐 뉴스 아주 도배가 되고 있죠 요즘에. 아니 뭐 뭐 네. 뭐 주류 언론에서는 제대로 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아 제가 보는 뉴스에서 네, 뭐 트위터나 뭐 팟캐스트나 네, 네.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여기에서 저는 종교가 우리를 더 야만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를 더 고결하게 만드느냐. 이 갈림길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연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연대케 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네. 종교는 우리를 더욱 순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고결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향하는 이런 상향심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을 충족을 시켜줍니다. 예.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욕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네. 이걸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면서, 그분의 가족들과 연대해서, 반정부적인, 사실은, 반정부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예, 암튼, 네. 또 뭐, 세월호, 네. 유족들과 연대해서, 정의를 또 진실을 규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우리의 마음속에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네. 너무나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연대하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나를 높여달라. 이거는 그거거든요. 공동체와의 연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제왕적인 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봤다면 네. 예수 완전 실패죠. 네.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룬 게 없고 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네. 로마 제국을 다 망하게 한다든지, 예. 네. 그렇죠. 장자들을 다 죽게 한다든지, 뭐, 뭔가를 했어야죠. 네. 예, 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혹은 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네.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 가지고 뭐 30만 명을 물리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런 걸 기대한 거죠. 그렇죠. 예전 다윗 왕의 화려한 부활을 예수를 통해서 꿈꿨던 거죠. 프로젝션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기복 신앙이라는 것으로 더 유치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2000년 예. 전에는 그래도 민족주의라는 게 살아 있었고 국가주의라는 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되게 해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00년 지금은. 전에는 그래도 예. 최소한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예수를 예수에게서 기대했던 게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없고 그냥 기복 신앙이고 이기주의를 종교에 투영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문제 해결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박근혜가 그런 식의 종교 행위를 최태민과 했다는 거죠. 큰일 날 일이네요. 아니 뭐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저는 다르게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네. 아, 다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좀 말씀하세요. 리비도적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노 코멘트입니다. 아무튼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아, 이게 이거는 정교 유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정교 유착.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잖아요. 네네. 정교는 그렇죠. 사실 분리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교가 유착됐을 때 그 종교가 설령 기독교라고 했을지라도 불교 뭐 이런 고등 종교라고 했을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예. 좋은 예.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네. 아, 근데 이제 이 민주적인 미국이나 뭐 민주사회에 와서는 그냥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종교는. 그리고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되게 건전하게 성숙을 시켰을 때 네.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자를 뽑아주는 거죠. 네. 그럼 지도자가 된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불교인일 수도 있고 이슬람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그거는 종교 유착이 아니죠. 네. 예, 그건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그냥 건전하게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거죠. 예, 그런데 박근혜도 사실 이 드러난 정교 유착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최순실이나 이런 뭐 최순실 딸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비선 실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 정교 유착이다 이건 확실해. 네. 예.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1912년생이래요. 네, 어린이날 태어났네요. 네. 1912년 네. 5월 5일생이에요? 네. 이름도 굉장히 많이 바꿨나 봐요. 네. 그리고 부인이 6명이었대요. 네. 자식이 9명.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일상 그 인생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그렇죠. 어떤 면으로 봐서도 존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이비 교주였다고 나오네요. 예. 근데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혼합해 영세계의 교리, 영혼 합일법 이걸 주장했대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많이 한 것이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4건, 네. 44건의 권력형 부정 비리가 있고 또 유부녀 간통, 여비서들과 간통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뭐 아무튼 이걸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종교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을 욕망의 덩어리로 만들 것이냐. 네.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네. 근데 욕망의 덩어리로 가는 길을 이분은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기독교 내에도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종교에나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극대화하는 도구로서 종교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종교 활동도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축부를 하고 또 성욕을 채우고 식욕을 채우는 거죠. 성욕, 식욕, 뭐 권력욕, 재물욕 이런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다 채우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최태민의 삶 자체가 그것의 인카네이션이 아니었나 거의 예, 완전 너무 모범적인 사례다. 현현이었다.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옛날 어제 인터넷을 좀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유경수 여사가 유경수 그 퍼스트 레이디가 네. 돌아가실 때 이제 박근혜가 굉장히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최태민이 예, 꿈을 꿨어. 근데 이제 이 어떤 꿈이냐면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꿈에. 예. 네. 그래서 내 딸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용을 이렇게 편지 담아가지고 박근혜한테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네. 편지 한 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네. 마음이 허하니까. 네. 네? 엄마가 네. 또 꿈에 나타나셨다니까. 뭐 엄마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말을 구수하게. 네. 네. 혼을 빼놓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옛날에 네. JMS 정명석 있잖아요. 만나봤어요? 아니 만나본 건 아니고 네. 정명석 유튜브에 정명석 설교하는 비디오가 나와요. 정명석 아시죠 다들? 네. 그 정명석의 그 교리가 문선명 교리 그대로 갖다 베낀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 피가름, 피가름 맞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와의 교리. 성관계를 통해서 네.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원죄가 네. 퓨어한 네. 그제 핏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명석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굉장히 구수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내용 파악이 안 돼요. 내용 파악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한 30분을 제가 넋을 놓고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 귀에 캔디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그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심심한 한마디로 심심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심심하고 허하니까 그런 잡소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구습게 뭘 얘기해 주는 거가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네. 쓸데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네. 최태민한테 빠져든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예. 이런 거는 다 루머입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들은 얘기를 그냥 강력하게 추정할 따름이죠. 그렇죠. 리프듀스 네. 할 뿐이고 저는 이런 것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네. 뭐지? 예. 네. 필터링 해야죠. 그 아무튼 요즘에 이제 그 딸 누구죠? 최순실? 예, 최순실. 네, 최순실이랑 또 뭐 K그룹 예. 뭐죠? K미르랑 K 미르 재단. 예. K 그건 이제 뭐 다 지나간 재단. 얘기죠. 예. 지나간 얘기인데. 이랑 해 가지고 예. 뭐 딸 뭐 그 승마하는 거. 예. 다 뒷바라지 해 주고 이랬다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 이제 그런 거는 뭐 요즘 같은 예.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죠. 예, 참 예. 믿을 수 없는 예. 정도고. 예. 근데 그 최순실이 딸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인가? 네. 다섯 번째 부인의 딸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정확히 모르는데. 아까 보니까 부인 많은 것 같아요. 부인이 여섯 명. 예. 네, 그러니까 네. 최순실이 딸들 중에서 가장 이제 최태민의 근접해 있다. 총애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최태민의 영적 능력은 현몽이다.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자다가 깨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얘기 있었 이런 일이 꿈에 나타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누가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꼭 자신의 현실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요셉도 꿈을 꿨고 네. 다니엘도 그거 느부갓네살왕 꿈 해석을 해줘서 네. 사울도 꿈꾸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꼭 또 자기의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아니면 엄마, 아빠, 돌아가신 뭐 형, 누나 이런 사람이 꾸며놨다고 하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쉽게 빠져드는 거고 이 그 꿈에 빠져 꿈에 이런 식의 종교에 빠져드는 것만큼 반지성적인 행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반지성적인데 네. 생각하기를 포기한 거고 공부하기를 포기한 거고 이성을 가진 어떤 지식인이기를 포기한 사실 그렇죠. 그런 종교 행위거든요. 그런 종교 행위를 박근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맨날 국회의장에서 그 연필이나 세우고 앉아 있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네. 어? 15년 동안 뭐 발의한 게 그 네. 법 발의한 게 뭐 13개밖에 안 되고 말이에요. 1년에 한 개도 안 되고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아무튼 참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네.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네, 참 너무 상상하기 네. 힘든 일이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걸 잠깐 들어봤는데 네. 파파이스에서 네. 최순실 담당 전담 무속인이 두 명이 붙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그 사람 예. 담당 무속인이요? 담당 무속인이 그리고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사람 누구죠? 정윤혜? 네, 정윤혜의 담당 무속인도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딸 정유라 정유라 담당하는 무속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그 성형외과 수술을 딸이랑 정유라랑 최순실이 성형 수술을 같이 받았대요. 네. 예. 그 날짜를 받았다는 거죠. 무속인한테. 그러니까 뭐 길일. 그 길일을 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 일상이 그런 무속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만의 네. 어떤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세계 이런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하다는 게 좀 그렇죠. 저희는 전혀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 한 사람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히나 통치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철학이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아,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성이 네. 그런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99%는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글쎄요, 뭐 저는 네. 약간은 다른 그 퍼센트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박근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나 정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오죽하겠냐는 거야. 빤한 거죠. 네. 예. 네. 아, 아무튼 뭐 이런 권력형 비리도 이런 비리가 없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종교도 아닌. 네.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꿈 네.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 정치는 하지 말자. 네. 이런 일이, 네. 지금 이 2016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론이 없어요. 네. 오늘 뭐. 본론은 없고. 제가 몰트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우리, 엿장수님께서, 좀 몰트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조금 했는데 정말 조금 더 했네요. 네, 조금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더 얘기해볼까요? 몰트만 그러시죠? 이야기? 네, 몰트만 네. 얘기 좀 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예, 그러면 한 꼭지만 해주세요. 예, 한 꼭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찾은 걸 좀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몰트만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예, 강연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이해가 없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외치셨던 탄원,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대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구원 없는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됐다. 내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의 없음을 겪었을 때 예수께서 나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바로 이 탄원을 통해서였다. 그의 함께 고난당하심이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했다. 몰토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굉장히 좋네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 하나님이 부재한 이 상황을 예수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의 상황에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그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에 겪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요소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신학의 전통에 따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또는 하나님과의 화해로서 그리고 죄인에 대한 칭의로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과연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독생자의 지상적 운명이 하나님을 냉혹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네. 예수의 죽음은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예수의 대속에 대한 교리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차일드 어뷰징 하는 부모. 하나님이 차일드 어뷰징 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맞아. 예, 자기의 자식을 버림으로써 뭔가 자신의 뜻을 더 큰 뜻을 이루려는 예. 그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인신 제사를 했잖아요. 네. 애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애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과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 신론의 전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무감각에 관한 공리가 즉각 대응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네. Impassibility, 하나님이 느낄 수 없음. 네. 바로 하나님은 그 본성상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감각적이며 기쁨도 고난도 사랑도 분노도 알지 못하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perfection, 완벽함에 대한 그 철학인 거죠. 네. 그리스 철학.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또한 하나님의 순환이기도 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영원한 고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이 그의 영원한 자비이며 그 자비로 인해 온 세계가 살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의 신학에 어떻게 보면 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희망의 신학도 결국에는 과연 하나님은 변하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무감각에 대한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 신학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몰트만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 안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보네퍼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오직 고난 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아, 그건 네. 100%. 그래서 고난에 무감각하고 고난을 겪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만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만든다. 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희망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을 네,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하나님 변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요약본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러네요. 이거를 미리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네. 미리 찾아봤으면 더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네. 좋네요. 예. 네. 이 정도로 이제 몰트만의 이야기 예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성경의 논리지만 화이트헤드는 인간이 듣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신은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니까 신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다 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신은 함께 계셨다. 함께 죽고 있었고. 네. 또 예수가 죽을 때 신은 안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죽었겠어요?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아들이 네. 눈앞에서 죽는데 아버지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 고통이 지나고 항상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2017년은 꼭 오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고통을 영원히 우리에게 그걸 계속 지속시키시는 분은 또 아니니까. 왜냐면 본인이 고통스러운데 본인이 그걸 피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고통을 이렇게 감소하려 하는 그 의지가 있고 근데 그 의지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을 너무나 심각하게 직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그 의지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항상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고통의 시기와 또 희망의 시기, 또 평화의 시기. 예.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몰트만의 이제 만유 제신론과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이 변하시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열정적이심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럼요. 그리고 이 정말 팍팍한 현실, 이 말이 안 되는 현실을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의 프로젝션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누가 와서 우리랑 같이 아파해 주기를 원하니까 그냥 우리가 가진 신론에서 그런 심파타이징 하는 동정해 주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엿장수님께서 그 노자의 신론 또 얘기하시면서 노자의 유교적인 동양에서의 인격을 제해버린 신론. 예.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감성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로 원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어머니를 원하고 원리, 우주의 원리로서만 존재한다면 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힘이 될까라는 힘이 네. 힘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과정 신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과 인격을 제한 신에 대한 논의. 다음에 예. 네. 또 이제 과정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예. 네. 예. 오늘 그러면은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저는 이런 포맷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잡스럽게. 아, 네. 저희 하고 싶은 얘기. 그쵸? 네. 오랜만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제가 트레드밀 공부법이 완성이 되면 네. 제가 네. 어떤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트위터 계정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팟빵에도 연결을 해놨고 네. 그리고 또 아이튠즈에서 들으시는 분들 네. 예, 또 그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네.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트위터는 우리 티원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내용 나눈 것 중에서 좋은 거 짤막한 구절로 이렇게 담을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네. 트윗 알겠습니다. 400자. 네. 400자 아닌가요? 400, 뭐라, 몇 자죠? 40자. 40자, 40자. 400자 넘게. 오, 400자. 한 페이지를 네. 넘겠어야 돼. 오늘 오늘도 우리가 좀 내용 한 것 중에 좋은 거 기억나시면. 네. 아, 네.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윗을 통해서도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또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godcast, god, CAST 2015. 저희가 2015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렇게 찾으시면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예. 벌써. 뭐, 1주년 뭐, 기념 파티 이런 거 한번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 파티는 매일 하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예.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네. 건강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